안녕하세요, 쏘이. 전재조입니다. 와, 오늘은 음주유감 첫 방송인데요. 여긴 어딘가요? 여기는 DDP입니다. 술을 먹다 갑자기 오늘은 기어이 첫 방송을 해야겠다는 욕심이 생겨가지고 녹음을 어디서 할까 하다가 이렇게 야외에 바람을 맞으면서 한번 시범 녹음을 해보고 있습니다. 소희님,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. 네, 저는 쏘이고요. 스타트업에서 영업을 맡고 있습니다. 저는 전문직입니다. 왜 그렇게까지밖에 얘기를 안 하시는 거죠? 징계받을까 봐. 굉장히 고위직이신가 봐요. 그건 아니고요. 네, 이쯤에서 신변 보호를 위해 넘어가도록 하고요. 오늘은 첫 방송이니까 좀 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할게요. 갑자기 나한테 마이크를 주면 어떻겠다는 거야? 대본이 없어요. 대본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. 이해해 주시고요. 일주일에 술을 몇번 드시나요? 저는 일주일에 술을 한 두세 번 정도 먹는다고 생각을 했는데, 아까 이제 제가 이제 같이 사는 동거인이 한명 있거든요. 근데 동거인이 물어보니까 저는 술을 맨날 먹는다는 거예요. 근데 말도 안 된다. 내가 왜 술을 매일 먹냐 했는데, 알고 보니까 제가 이제 가볍게 맥주 한두캔 하는 거를 이제 다 술을 먹는다고 카운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맨날 먹는 걸로 결론이 났습니다. 맨날 먹는 거 맞네요, 뭐. 아니, 술을 밥 먹다가 맥주 한 캔씩 하고 이런 게 뭐가 술을 먹는 겁니까? 그럼 그게 술이지, 물입니까? 저 맥주는 개인적으로 이제 술을 본격적으로 먹을 때는 맥주 한 캔만 먹고 끝나진 않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가볍게 목을 축였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. 어이가 없네. 천재주 씨는 그럼 일주일에 술몇번 드시나요? 저요? 저는 뭐한 번? 뻥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. 두 번? 아이. 네번 정도 먹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최대한 평일에는 안 먹으려고 하는데 이게 제가 또 직장인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먹게 되는 그런 측면이 있죠. 술 약속이 없으면 만들어서 드신다는 소문이 있던데? 헛소문입니다. 그만큼 술을 사랑하신다는 얘기겠죠? 그렇지 않아요. 저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지 술을 사랑하지 않아요. 혼자 술 먹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하시나 봐요. 그건 알코올 중독자라고 생각합니다. 본인이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는 천재투 씨 항변 잘 들었고요. 주량은 그럼 어떻게 되세요? 주량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겠는 게뭐 만취를 한걸 주량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마탱이가 가는 정도를 주량이라고 하는지 아니면 적당히 마실 수 있는 정도를 주량이라고 하는지 그 기준부터 정립을 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. 역시 전문직.